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있으리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과 사랑이 눈물에 버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